알겠다. 손가락을 쳤듯이 하나씩 싹 마음속에 묻으면 아는 게 상처구나. 그래 이제서야 알겠다. 한 번쯤은 몹시 흔들려 어떻게 다시 너를 찾을지 모를 때도 있겠구나. 쉽지 않던 하루가 수많은 오늘이 후회도 나 그런 조금 기다려봐 다시 뜨거운 가슴이 될 때까지 그 누구 아름다워.